역시 밤새 뒤척이네. 처음 내가 이상한 놈인지 생각해. 왜 난 낯선 기분인데. 숨 없이 혼자였던 날 익숙했던 그 공기 다 한순간 훅 밀어내 들어와. 내 작은 방 차지한 너란 전국빛 같아. 날 덮이던 너 I think about it 24/7. 미안해 보내도 전면 웃지 않게. I think about it 24/7. 공허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게. 생각해 단순히 내게 잘못하는 것 뿐인데 난 차가운 게 아냐 그냥 많이 나빴어. I think about it 24/7. 미안해 보내도 전화 놓지 않게. I think about it 24/7. 공허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게. 오래도 참아줬지. 난 아무것도 없어. 눈물 이제야 흘러. 하루도 아니 한 시간도 못 견디게 보고픈. Yeah. I think about it 24/7. 조금씩 죽어가.